시간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이별의 시간은 벌써 눈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너의 눈빛을 참아 나는 바라볼 수 없어요. 항상 한 가지 위에 달려있는 작은 잎새의 꿈, 그 꿈이 변하였어. 하나 남은 계절을 밟으며 밟으며 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는 또 어디로 가야 하나